사람이라는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두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함께 잊자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함께 차차차 어차피 돌아서간 사람이라면 다시는 생각 마라 눈물을 거두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함께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잊자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